HUBS. 업사이드.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부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30대 남성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한 경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12월 2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12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앉아있다 왜 집 앞에 있느냐고 묻는 30대 B씨와 다투다 B씨의 집까지 들어가 그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B씨의 신용카드를 편의점과 병원,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때에도 피해자의 신분증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가족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A씨는 숨진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고 하거나 통영으로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B씨 가족에게 보내는 등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후 숙박업소 세 곳을 돌아다니다가 김천 지역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김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나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은 랩에 감싸진 채 발견됐으며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테스트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는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면 미국은 중국, 이란, 북한으로부터 끔찍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근거로 했는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인한 경고성 발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투 라인을 동결한 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공급하고 이란에 현금을 공급하는 데 따른 위험을 지적하며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랬던 것처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및 안보 우려를 안정시키려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평화협상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위터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위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해 미국이 서방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지 않은 협상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김정은과 푸틴, 시진핑, 이란이 합작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휴전협정과 관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위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제한 시기를 논의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3일 홉사이트에선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사건과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경고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홉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플러팅입니다. 플러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두 사람 사이 생기는 행동으로 보통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원래 플러팅이 불어인 플루엇에서 유래되었으며 작은 꽃을 의미하는 플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플루엇은 노래나 시에서 연인에게 작은 꽃을 주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다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호감 가는 사람에게 교제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사실은 플러팅의 어원이었다니 낭만적으로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예령, 아나운서 강태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